평론가들로부터는 비난과 질책의 대상이 된 영화지만 영화광들에게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. 밥 딜런이 직접 출연하고 음악까지 담당한 팟 게럿 앤 빌리 더 키드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. 빌리 팟 1입니다. 건달이라고 서명하셨네요. 저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그 느낌으로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 같은데 어떠셨습니까? 이 곡 마음에 드셨어요? 빌리 팟 1 영화 팟 게럿 앤 빌리 더 키드 중에서 밥 딜런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. 포기타와 하모니카라 아주 전형적이죠. 이 그래서 하모니카 소리 들으면요, 그 대학가요제 때 언제 때인지 모르겠어요. 그 꿈속의 대화를 불렀던 그 두 명의 대학생들이 있었거든요. 굉장히 그 당시 그 포기타와 하모니카를 들고 나와서